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돌경축 국립교회단 종합교회 공연이 평양교회극장에서 19일에 진행됐습니다.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용남 동지, 최룡해 동지를 비롯한 당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당 무력 성중앙기관 일꾼들,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, 평양시내 각급 기관 공장 기업소 일꾼들, 공로자들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.